오늘 다룰 내용은 진화 심리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눈길이 가는 남녀 간의 연애를 다룬 암수의 전쟁 파트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남녀 관계, 연애의 진짜 핵심 본질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암수의 전쟁 첫머리에는 이런 말부터 나옵니다. 각 개체가 바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이성과 교미하되 자녀의 양육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이 목적이다. 암수의 관계는 상호 착취와 그로 인한 불신의 기반에 파생된다. 암수의 관계라는 게뭐 바로 연애죠. 이 얘기들은 바로 남녀의 연애라는 게 상호 착취, 양육 책임 떠넘기기, 또 다른 제3자와의 교미 도모, 이런 것들에 기반해 전략적으로 파생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도킨스는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성 갈등이 많죠. 김치남, 된장녀, 이래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에 따르면 원래 그런 겁니다. 한국 남자나 한국 여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암과 수, 남과 여는 상호 착취, 상호 배신으로 연애의 역사를 쌓아왔던 개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김치남 된장녀 논쟁은 결국 한쪽 성별이 상대 성별을 착취한다. 그래서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옛날부터, 몇백만 년 전부터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연애는 상호 착취다. 연애라는 것 자체가 전략적 상호 착취로부터 발생이 된 것이다. 이게 너무 지나치고 냉정한 이야기 아니냐, 라고만 볼게 아닌 게, 오히려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관조하게 되면, 남녀 관계, 연애와 결혼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이나 고민, 갈등의 상당 부분이 씻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효과적으로 착취해서 나의 유전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여기서 파생된 게 바로 연애다. 이걸 알면 오히려 우리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쿨하게 연애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애를 잘하는 남자 잘 꼬시고 여자 잘 꼬시는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바로 쿨하다는 겁니다. 연애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쿨하게 접근을 해요. 아마도 이성을 잘 꼬시는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연애의 본질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엔 남성 혐오도 있고 여성 혐오도 있습니다. 이 혐오라는 것의 상당수는 상대 이성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가 여성 혐오를 하나요? 반대로 남자한테 아주 인기 많은 여자가 남성 혐오를 합니까? 거의 잘안 합니다.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여자를 왜 혐오해? 남자들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뭐하러 남자를 혐오해? 혐오의 본질이라는 건 결국 인기 없음이죠. 그들로부터 인기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들을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거는 우주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남자가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들이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 이 모든 거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자연적인 섭리인 것이죠.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 여자를 욕할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욕해야 하는 거고, 저 남자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 남자를 욕할 게 아니라 그렇게 본능을 세팅해 놓은 이 우주를 욕해야 하는 거죠. 소개팅 나가서 이성한테 비참하게 외면을 당했다. 그러면 상대방 혹은 상대 성별을 욕하고 혐오할 게 아니라, 아, 이것이 우주의 섭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지성입니다. 혐오라는 건 결국 몰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지성이 없는 사람이 혐오로 모든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 여자가 혹은 저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한다. 그러는 게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주의 명령이구나.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본능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성이 있으면 인간을 혐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지성은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원래 연애라는 건 상대 성별에 대한 전략적 상호 착취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암수간 상호 착취와 불신은 원시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난무를 했겠죠. 법도, 제도도, 국가도 제대로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 지금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다를까? 그건 의문입니다. 물론, 잘 사는 좋은 부부나 연인들도 많지만, 백년 가약을 맺어놓고도, 상호 불신과 착취가 난무하여 이혼을 하거나 파국을 겪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자연의 섭리이죠. 결혼이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거라면 이혼 역시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연애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연애를 실패했다고 암담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착취 게임이다. 그러니까 잘안 되고 꼬이고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상대방도 인간인데, 나랑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착취 당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당해 주겠죠. 안 풀리고 꼬이는 게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애라는 미명의 상호 착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먼저 이 챕터 제목이 남녀의 전쟁, 암수의 전쟁이니까 암수가 뭔지 정의를 좀 내려야겠죠. 뭐 인간 같은 경우는 페니스가 있으면 남자, 없으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자연계에서의 수컷이 전부 페니스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는 암수가 다 페니스가 없다고 해요. 그럼 뭘로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의 남녀를 구분하느냐? 대개 생식세포의 보유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생식세포 안에 보유하는 양분이 많으면 암컷, 적으면 수컷. 인간을 보면요. 인간의 난자에는 굉장히 보유 양분이 많잖아요. 반면에 정자에는 보유 양분이 아주 적죠. 보유 양분이 많은 난자를 가진 건 여자, 양분 적은 정자를 가진 건 남자. 근데 남자는 이 정자가 담겨 있는 양분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부터 남자와 여자의 몇백만 년에 걸친 대전쟁, 대서사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자의 난자는 양분이 많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수의 제한이 있고, 그러나 정자 같은 경우는 양분이 가벼우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명의 남자도 수백 명의 자식을 마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책은 첫 번째 착취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애에 가장 기반이 된다고 하는 그 착취, 그첫 스타트가 여기서 바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수컷에, 정자를 가진 수컷에 암컷에 대한 착취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이걸 보고서 이 말을 듣고 저 수컷 남자들은 다 짐승 같은 착취자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몰지성입니다. 이 이 모든 건다 개체 번식의 효율을 위한 자연의 명령일 뿐인 겁니다. 이걸 알고, 그럼 이 수컷의 착취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가? 태초에는 정자와 난자의 구분이 없이 생식세포가 단일 형태였을 거예요. 일단은 진화를 하면서 이 생식세포가 커지는 쪽으로, 즉, 자양분을 많이 포함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내 자식이 좀더 안정적으로 양분을 먹으면서 배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래야 잘 애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양분을 많이 담는 쪽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때 바로 아주 얍삽한 유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얍삽한 유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 나는 아주 적은 양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 이큰 영양분을 가진 세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애랑 교미할 수 있다면, 나는 영양분 투자 조금 하면서도 나의 자식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영양세포를 먹으면서 내 자식은 쑥쑥 잘 자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심지어 요즘 인간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턴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얍삽한 존재들이 하나의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있던 전략은 자양분을 세포 안에 많이 담아서 애를 잘 만드는 전략. 요걸 이제 이 책에선 대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비돼서 상대방이 투자해 놓은 자양분을 쇽 빼먹기만 하는 소투자 전략, 즉 착취 전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제 생각에 좀 쉽게 표현하면 순진 전략 대 바람둥이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정직하고 대투자 전략을 취했던 이들이 바로 난자가 되고 양분을 많이 축적하는 그 난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축적해놓은 자양분을 그냥 쏙 가서 숟가락만 얻는 요 착취자들, 즉 소투자 전략을 취하는 애들이 정자가 되고 그 정자가 바로 남자가 되었다. 이 소투자 전략을 취하는 정자세포들의 특성이 그 개개가 가지고 있는 양분은 적지만 활동성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양분 투자는 적게 하지만 막 활동적으로 여기저기 다량으로 마구 들쑤시고 다니면서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자기 복제욕을 충족을 시키는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소투자 전략을 취하는 이 착취자, 정자들, 오늘날의 수컷들만 너무 일방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얼핏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오늘날의 연애를 보더라도, 뭐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났을 때 엄청나게 더 부담을 지는 건 여자 쪽이잖아요.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딱 보기에 이건 소투자 전략을 취하는 정자 수컷들이 너무 유리한 게임인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유전자들이 다이 소투자 전략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남녀의 비율은 오늘날에도, 100만 년 전에도 5대5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야, 저거, 남자놈들은 근원적인 태생 자체가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놈들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건 몰지성입니다. 대투자 전략이든 소투자 전략이든 다 각자 자신의 유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별적인 전략들이었던 거죠. 단지 그 전략의 방향성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럼 과연 남자들만 이기적일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왜? 종이 다르질 않아요. 다 우리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 하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착취자 전략이 마냥 전체가 되지 않았던 거는 착취자는 또 착취자 나름의 불리함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착취자를 선택하는 유전자들의 숫자가 무한대로 불어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이 정자 수컷은 5만 군데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교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임신을 하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정자 수컷들에게는 여기저기 싸 돌아다니면서 마구 교미를 하라는 유전적 명령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존재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과거의 원시시대 때 여기저기 싸 돌아다닌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야기죠. 뭐 정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알겠지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입니다. 우리가 사정을 하죠. 사정을 하게 되면 그 정자는 어딘가로 나아가는 이동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착상에 성공하는 건 극히 일부고 대다수의 수백만 엄청난 수의 정자들은 다 죽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연 입장에서는 이 착취자, 소투자 전략을 취하는 유전자들은 잘 죽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 소투자 전략을 취하는 남자들 역시 자연 입장에선 잘 죽어도 별 상관없는 존재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신하는 기능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별로 잘 지켜줘야 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수백 마리까지 상대하면서 번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수컷들은 굳이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에선 아주 잘난 수컷 극소수만 존재를 하면 번식의 양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암컷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우리 유전자가 인식을 해서 다뤄주고 엄청난 정액을 혼자서도 만들어 뿌릴 수 있는 수컷은 그 개개의 가치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생존에 유리한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암컷들에게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암컷들이 추위에도 강하죠. 질병 병균에 대한 면역도 훨씬 강합니다. 수명도 월등하게 길죠. 오늘날도 전 연령대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을 압도합니다. 이 얘기는 즉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잘 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남성들이 분비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이 면역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남자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면역을 약화시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연이 장치해놓은 거죠. 이 남자놈들 너무 오래 살아봐야 별 소용없어. 남자놈들은 빨리 죽어도 돼. 남자놈들 빨리빨리 죽여버리자. 이러한 장치인 거죠. 어떻습니까? 차라리 착취자 안 하고 말지. 예? 이게 바로 착취자 세포, 즉 수컷 남성들의 비극인 거죠. 소투자 전략으로 한 남자가 다수의 여성들에게 정자 세포를 마구 제공할 수 있게 된 대가로 남자들 한 명 한 명, 개개의 개체는 별 가치가 없는 유전자의 보호 투자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뭐이 부분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저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기적 유전자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바다 코끼리라는 생물이 있는데요. 얘들은 전체 집단에서의 모든 교미, 모든 성행위에 88%를 불과 4%의 수컷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4% 남자들이 모든 성교의 거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상 우리 자연은 상위 4%의 남자들만 남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 코끼리들 중에서도 우리 요즘의 공유라든가 원빈 같은 그런 멋진 수컷들이 있을 겁니다. 바다 코끼리계의 공유. 이런 4%의 친구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연애를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계에서 평생 단한 번도 교미를 해보지 못한 수컷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애 고자들은 연애를 한 번도 못했다. 동정이다. 이래서 좌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동료 수컷들은 이 지구상에 수백, 수천억 개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기적 유전자는 한방더 확인 사살을 매깁니다. 근데 이렇게 교미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독신 수컷들이 먹는 건또잘 먹는다. 근데 교미 번식은 하지 못한다. 종의 번식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낭비다. 이 독신 수컷들은 사회의 기생자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번식에 기여하지 못하는, 즉 연애를 못하는 우리 연애고자들이라도 먹기는, 처먹기는 잘 처먹는다. 이 얘기죠. 여자들한테 인기가 최고인 공유씨 같은 분이 먹는 거나, 저 같은 연애고자가 먹는 거나, 뭐 축내는 식량의 양은 대차가 없죠. 한마디로 번식을, 교미를 하지 못하는 나머지 96%의 수컷들은 식량이나 축내는 만화가 김성모님의 표현을 빌자면 대변이나 만드는 기계에 불과하다. 대변 만드는 기계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 사살을 리차드 도킨슨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연애 고자들은 종의 번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낱 대변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못하러 남자가 이렇게 많지? 근데 여자는 한 번에 한 개체씩 임신을 장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숫자는 많이 있어야겠죠. 종을 많이 퍼뜨리려면. 근데 남자는 혼자서도 엄청난 정자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 못하러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랑 동일 비율로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인가? 차라리 개체들도 남자를 낳을 그 유전자와 자양분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여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임신 가능 개체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종 전체의 양을 늘리는데 더 유리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남자야 한두 명만 있어도 뭐 100명, 200명 임신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5대5 비율로 엄청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뭔가 하나 희망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건 평생 연애를 한 번도 못하는 그96% 바다 코끼리와 같은 연애 고자인 나도 한낱 대변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뭔가 이 자연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멸종되지 않고 존재를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실 요새야 뭐 먹을 게 많아서 다이어트 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도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남자놈들이 이게 많은 거를 왜 우리의 선배 유전자들은 용인을 했던 것인가? 반만 축내고 있는데. 근데 이 유전자의 이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같은 번식 하지도 못하는 연애고자들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과연 뭘까? 다음 시간에 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투자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때문에 개개 개체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서 더 빨리 죽고 위험한 돌아다님을 강요받아야 했던 정자 수컷 남자들.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이 소투자 전략을 착취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한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책을 볼때그 책에 나와 있는 문자를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독서가 아니죠. 자기 나름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진정한 독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번식에 쓸모없는 연애도 못하는 한낱 대변 만드는 기계에 불과할 뻔했던 우리 연애고자들이 어떻게 진화해서 나름의 생존 가치를 만들고 존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루는 양육 책임 떠넘기기, 착취. 이게 아주 연애의 핵심이거든요.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잔머리에 또 다른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